아스함이 너무 그리워 누군가 부르는 듯 뒤돌아보면 바람에 낙엽만이 흩어져 쓸쓸한 길가에 빈 외로운 들꽃 나처럼 기다리는 님이 있을까 저 멀리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은 애타게 기다리던 님일까 그대여 너무도 가슴 아픈 추억이련만 오늘도 잊지 못해 가슴을 울려 회색의 빌딩 속의 한 점이 되어 이 계절 끝자락에 물들어 내일도 오늘 같은 새날이 오면 우리의 사랑 기억하겠네 Thank you.